속에 바람이 분다. 그대 모습 지워져갔다. 후회란 꿈을 꾸면서 너를 그리며 난 지금 여기서 있다. 하루를 버틴 건 사랑했단 그 말 때문에, 한 달을 버틴 건 날 바라보던 그 눈빛 때문에. 널 사랑했는데, 널 사랑하는데 상처가 번져서 갈 수가 없잖아. 사랑해 그 말을 지키지 못해 널 떠나가는 날. 널 사랑해줄게, 널 기다려줄게.